사랑하는 건 숨 쉬는 것처럼 이제 나의 삶이 된 거야. 돌아보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 언제 나였던 너. 너를 바라보는 건 작은 습관들처럼 어색하지 않게 된 거야. 기다리지 않아도 다가오는 너를 너무 사랑해왔던 나인데 변할 수가 없어 아직 너를 사랑해.